표고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허이타 봉황은 꿈이었다. 안 오시뇨 달맞이 가잔 뜻은 님을 모셔 관저 인제 어이타 우리 님은 갖고 왔니 오시는요 하늘아 무너져라 와뚜뚜뚜뚜뚜뚜뚜뚜 찬벼라 쏟아져라 까뚜뚜뚜뚜뚜뚜뚜뚜뚜 벽고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허이타 봉황은 꿈이었다 오시뇨 좋다! 하늘아 무너져라 와뚜뚜뚜뚜뚜뚜뚜뚜 장벼라 쏟아져라 까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벽고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허이타 봉황은 꿈이었다